지난 시간에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태도로 그 죽음을 감당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구속의 사건이 가져다준 열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차례인 것입니다. 오늘 우선 성경 본문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것인데, 이렇게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다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몸버리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대속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계획하고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성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셨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죄는 지었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권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획을 세우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와 대속의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때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과 도저히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셨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우리 식어진 심령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 모두 우리의 구원과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인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기뻐하셨던 성삼위 하나님 그분께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낯선 단어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그가 자기를 그 속건제물로 드리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속건제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읽습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속건제는 물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이기는 했는데 레위기 5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요건은 크게 구분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즉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그 성물에 대해서 범죄해서 결과적으로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때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웃의 물건이나 소유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을 드리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오늘 이 속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이러한 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진 것은 결국은 범죄한 것은 우리인데 제물로 바쳐지신 것은 주님이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범죄로 더럽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침범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침범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우리의 죄는 우선적으로 주님의 거룩을 더럽힌 것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들이 누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며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조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아무런 추가적인 준비 없이도 주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인간이 오면 살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밟는 땅과 모든 곳이 모두 한결같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러한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처음 조상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 거룩한 땅에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침범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후에 명령하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게 그 백성들에게 반응하셨던 것이 이 백성들이 아무리 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거룩을 범하는 백성들을 용서치 않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의를 우리는 성경 속의 심판의 기사를 보면서 얼마든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건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세상은 불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의 흔적을 잃어버리고 거룩의 흔적을 잃어버리자 거룩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단지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가장 커다란 죄는 그의 거룩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든 것들을 속되고 더러운 것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져서 속되고 방종한 것과 자신을 구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그리고 불결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정결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범한 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죄의 깊이를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처음 조상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을 범하고 그리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그러한 죄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은즉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그 거룩을 범하는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사랑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와 진리에 붙잡힌 바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할 성도의 본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남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 앞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적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회중을 뒤덮일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 더러운 죄 가운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두 번째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하면서 성경은 오늘 그분의 죽음을 속건 제물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범했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어갔던 그 수많은 짐승과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거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목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욕망만큼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것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 작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작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이 목표입니까? 회복됐다가는 주저앉고 주저앉다가는 또 회복되고 되는 것 같다가는 또 쓰러지고 이러면서 매일 손들고 옵니다 찬송만 부르면서 이 귀한 인생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목표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싶습니까? 십자가의 참다운 사랑을 알고 나면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게 누구나 다 느끼는 공통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평생 살리라. 뭘? 주님의 뜻,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감동받질 않아. 이야, 대단하다. 야, 그건 나도 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넌 그걸 다 했냐?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교회, 거룩한 마음을 가진 성도, 정결한 삶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표 자체가 매우 빗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 정신에 의해서 세탁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죠. 자, 우리 변화받기 전에 말이죠. 왜 삽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혹시나 하고 살죠. 그러니까 죽을 때 역시나 하고 죽는 거죠. 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누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분명한 삶의 표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는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살고 그러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말이죠. 병들어서 죽느니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다 달아서 죽는 게 훨씬 낫잖아요. 왜 이거 아멘을 안 해요, 이쪽 주는. 할렐루야. 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싶잖아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들이 소망이 뭐 있어요? 그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재미로 살잖아. 성도의 생애 뭐예요? 주님을 섬기고 일하다가 그 일이 부흥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기뻐하고 말이지. 내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하나님 찬송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날에 주어라 부르시면은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 보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래요.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열심히 주를 섬겨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서도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돼요. 왜? 그거는 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범죄로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우리는 이제는 입술을 깨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파괴되고 잃어버린 그런 거룩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달은 지식과 은혜를 좇아서 다시 거룩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순간에 거룩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또다시 거룩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이건 또 다른 의미의 구원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진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자신과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을 촉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서 이전의 조상들이 잠시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미혹이 되어서 그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혹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속에서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통탄해하면서 그 거룩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룩을 그 거룩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닮아가야 할 주님의 성품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떨어지는 보혈을 온 몸으로 맞으면서 우리는 거룩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한 그 거룩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가장 중요한, 거룩에 대한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동안에만 거룩이 유지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만 손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더라면 범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불순한 의도나 정욕으로 침범함으로 쾌락을 얻거나 유익을 얻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독특하게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으로 인정해드려야 할 영역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야지만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날이 여러분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피곤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휴일도 없고 말이지, 주일날 하루 쉬는 날인데 말이지, 어떻게 해서 말이지, 집에만 돌아가면 맨날 7시고 말이야. 새벽에는 말이야, 아침 7시까지 나오라, 8시까지 나오라 그러고 말이야. 아, 이건 정말. 그 모두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걸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을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고유한 것, 그것을 침범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이르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범한 거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려 속건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흥청망청 쓰고 남는 시간과 모두 다 소비하고 남은 마음으로 혹은 모두 다 써버리고 남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 모두 거룩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거룩에 이르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하나님의 것을 마구 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신자에게 따라다니는 독특한 생명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은총의 표징이 사람들에게 사라지고 했습니다. 곤고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가 그 마음을 그냥 안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혼돈과 무지에 빠졌을 때 그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모든 일들의 결국을 깨달아서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해결을 받았고 가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은 해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기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께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거룩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기쁨과 은혜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것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손댈 수 없는 영역이다.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방종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에는 더더욱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지만 생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교통에게 걸려서 딱지 한 장 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 뭐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교회 안에서 호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런 거 기뻐하시겠느냐 말할 때 주님이 기뻐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내가 이걸 원한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을 잃어버린 태도가 얼마나 방종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시골 계신 부모님 용돈 보내주는 것처럼 알아서 주님을 섬겨드릴 테니까 하나님을 마치 능력을 잃어버린 뒷방 노인네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계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룩을 잃어버린 태도에서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두려웠다는 마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어쩔 줄 몰라하는 마음,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스쳐가면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 이것이 경외의 정신이고 거룩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구원의 초청장을 마구 놓아주시는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은 티켓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불황의 시기에는 이 앞에만 나가도 수없이 많습니다. 티켓을 받아보면 막 논아주는데 뭐 이게 뭐냐 이렇게 뭐 양복 할인권 80만 원 짝대기 쭉 긋고 18만 원 이 본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7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막 논아주는데 쓰레기통에 막 수북이 쌓여있어요. 사람들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네, 그런 건 너무 천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런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감격을 맛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경건이 아닌, 경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 거룩에 이르는 삶.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 저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대신,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심령을 가진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위에 함께 임재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속건 제물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제물에 관해서 범죄할 때 드리는 그러한 이웃의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요 또 제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들을 축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겨우 주님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팔렸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죄 가운데 팔므로서 주님이 무슨 대가와 소득을 얻으셨습니까? 죄 가운데 팔렸다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죄 때문에 그들이 형벌을 받아서 마귀의 지배와 세상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누가 가지고 갔습니다. 잠시 맡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내 것입니다. 내가 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 지금은 세상에 팔리고 마귀에게 팔렸어도 마지막 때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은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시지만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어미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써버리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쾌락에 빠진 동물과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건강과 생명과 재물과 주신 기회와 모든 시간과 그리고 모든 건강을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범하면서 주님이 주님에게 속한 독점적인 소유들을 축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시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핑계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주님의 거룩을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 사랑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되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던 때처럼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바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만족시키는데 인생과 시간과 건강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소유를 축내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살아있는 것은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주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충만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이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재물을 축내면서 살아간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빗나간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범하고 독점적인 주님의 것을 침범한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적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그처럼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고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거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들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언제든지 주님과 이웃에 대해서 그 소유를 축낸 자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나 이웃에게 있어서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에 부합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되물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이웃이 내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은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그 속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분은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죽음은 수많은 씨앗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씨앗이 되어서 이제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용서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발화되는 과정은 썩는 과정입니다. 모두 썩어서 결국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그것이 말하자면 나무가 되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은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단적인 교리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한 죄수의 처형이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졌고 못 박히신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는 강같이 흘러서 어떠한 더러운 죄인들도 그 샘에서 씻게 만들고 그리고 어떠한 소망이 없는 인간들도 그 임마누엘의 샘에서 씻어서 새 백성 되게끔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는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흘러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은 복음이 이교도들의 가슴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미 선교받은 지역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그 복음이 오히려 동포의 땅, 선교의 문이 닫혔던 곳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한 불을 지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열매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그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한 분이셨고 홀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속죄의 한 죽음이 수많은 씨앗과 열매들을 맺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고난을 받으신 옛날을 잊어버리시고 오히려 만족을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들을 가져다 줄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 온 땅에 강물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추수되고 수많은 씨앗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도의 제목은 바로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 자신을 소유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드는 놀라가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이 그 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복음의 능력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놀라운 사랑 앞에 거꾸러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받으옵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언약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프란시스라고 하는 경건한 성도는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커다란 자산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시고 또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늘 끝날까지 교회에 머물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격으로 다가오거들랑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주의 피로 뿌린 그 씨의 열매가 되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이 참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수되어서 그 피로 뿌린 열매들이 씨앗으로 맺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구원받은 열매로 인하여서 얼마나 즐거워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 크신 복음에 감동을 받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버리실 그때에 자기의 이 고난의 죽음이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 많은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십니까? 예수의 크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놀라운 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증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좋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모든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더 많은 씨앗들이 맺힐 텐데 아직까지도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해서 거룩한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밖에 씨앗을 맺지 못한 것을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느냐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참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 여리고 전도팀에 가서도 늘 말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다 여리고 전도 열심히 나와도 도저히 누가 하나도 전도를 못하니까 의기소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 통해서 열매 한 번만 맺게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맺었어요. 여러분, 구원하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라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한 것을 위증하라는 말도 아니고, 본 것 그대로, 만난 것 그대로, 감격한 것 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피로 뿌린 그 구속의 공로를 많은 씨앗을 맺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모든 하늘의 영광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멸시와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 박혀서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아마 주님의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도 했지만 죄 가운데 사는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모두 맛보셔야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그런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버리신 그 보람을 느끼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 우리의 임무요 우리의 행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큰 교회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한 적도 없고 물론 조그만 교회 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 정말 없어.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명만 모이면 교회를 반으로 쪼개겠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제안은 안 합니다. 이번에 부산에 내려갔더니 어느 신실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 왜 아무래도 목사님 교회는 커질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기분 나쁜 척 하면 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껄껄 웃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의 교회는 뭐 1,000명, 2,000명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얘기 그렇게 설교하는데 사람이 모이겠어요? 근데 그 형제는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어두운 시대에 그렇게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사람이 1,000명씩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되나 안 되나 두고 봅시다.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말 완전하게 잠들어 있는 교회, 아주 명백하게 완전하게 잠들어 있는 교회에도 가서 때묻지 않은 복음을 전하면 흐느끼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싫어하죠.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냉담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주 참된 복음, 때묻지 않은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대해서 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참되고 진실한 복음 앞에 인간의 실존이 서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태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요. 제가 음식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냉면이었습니다. 난 그런 거 왜 먹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나 어느 날 피치 못하게 냉면을 한 번 먹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이 제대로 걸린 집이에요.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거기다 또 배도 고팠어요. 그러니까 아주 딱 맞잖아요. 가난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복음도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먹었는데 말이죠. 아 이제는 말이죠. 출출하게만 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요새 좀 뜸했는데 다시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냉면다운 냉면 하나가 냉면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꿔놨어요. 똑같은 거예요. 진실하고 참된 복음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단 말이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피 묻은 진실한 복음이 그에게 전해져서 그가 그 복음 앞에 서보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복음에 반감을 갖던 사람이 선명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구속을 이루셨지만 그 씨를 보게 되는 일들은 주님 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누구도 주님의 그 고난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떠났습니다. 주님 홀로 누구도 십자가에서 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혈관이 터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 중 단 일부라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흘렸던 십자가는 치워지고 이제는 복음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씨앗들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한의 사역에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남은 권한을 십자가에서는 맛볼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이 복음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합니까?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 참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무지했으나 이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찬란한 빛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리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늘 그것이 되찾아야 될 감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감격과 그 사랑,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뭐하고 사시렵니까? 어떻게 살아야지만 피 묻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씨를 보게 되리라. 많은 열매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알고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위해 속건제물로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아는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많은 씨앗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 피 묻은 복음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부러워한 적도 없고 작은 교회를 부러워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는 나온 성도들이 늘 십자가의 감격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교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쉼없이 전파하는 교회. 언제든지 그 성도들의 입에서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찬송 제목이 되고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격하기 때문에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비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내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희생하고 큰 교회를 만들 생각도 없고 또 이것을 포기하고 성공한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고한 이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어서 주의 열매에 주의 씨앗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밀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다 많은 열매와 씨앗들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열매의 정원으로 바뀌도록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제목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합시다.